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지요. 찾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 말투에서도 느껴지시죠? 죄의 처음의 모습이 뭡니까? 원망으로 결과물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자기에게서 죄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핑계의 대상을 찾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지금은 그나마 좀 덜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섭니다. 앞에는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을 끌고 올라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을 하자마자 위기가 닥치자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죠? 광야로 나갔는데 홍해를 건너서 막 찬양을 하다가 아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온 해동으로 굶어 죽게 만드는 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출애굽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너희에게 본이 됐다.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죠. 이번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이죠. 탕자는 교회 밖에 사람이겠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나중에 와서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원망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다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위기와 고통과 실패와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있습니다. 13년, 한 15년, 17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분노가 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 첫 대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현실에서 원망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자리에 원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신앙하며 바라보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원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자리에 만족이 없으면 항상 원망이 뒤따라옵니다. 타락의 첫 번째가 원망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실패해도 다 잃었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광야로 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집을 주지 않되 생산량은 똑같이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핍박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였죠? 바로를 찾아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출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 해결책은 뭐였죠? 세상의 아름다운 물건이 되고 싶다. 나는 장래 이런 거 없다. 내 현실이 중요하다.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을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내용이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어땠을까 한번 봐보십시오. 왜 바로는 집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산량을 똑같이 하면서 일을 가중시키면서 집은 주지 않으면서 채찍질을 가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좀 더 설명하자면 바로는 갑입니다. 갑.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이놈들 봐라. 먹고 살게 해줬더니 게으르네. 모세와 아론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기록원들 10장을 똑같이 말하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갑이니까 을을 마음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로는 집을 주지 않고 압제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었을까요? 구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쉐마, 듣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니 뭐하지 못하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오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는 뭘 한 겁니까? 그렇죠. 집을 주지 않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갑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갓 게으른 소리에 불과하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하는 것을 효과로 따지면 의미 없다라고 보죠.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와 같죠.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무언가를 가진 것으로 을을 누리고 폭행하고 추행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밖에 사람은 다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쁨, 현대성, 효과성,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는 왜 집을 주지 못하게 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신 말,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여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가라사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1절입니다. 1절 봐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 출애굽 시켜달라. 광야로 보내달라. 그런데 10절에 바로가 가라사대 안 된다.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박해를 가한 겁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면서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바로의 말씀의 권위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걸 넘어서서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가 최고의 명령자이지 바로가 실제 권력을 가진 자이지 바로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바로를 따라야지 네가 배부른 소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런 거지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9절에서 12절 사이에 바로를 목적으로 바로를 섬긴다는 서빙하는 것으로 7번 정도가 단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바로를 섬기고 바로에게 지배를 당하고 바로를 따라야 하고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서빙하는 겁니까? 4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뭐라고 되겠습니까?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7일 동안 사셨죠? 아니, 지난 한 달, 지난 1년 나는 누구를 서빙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사업장에서 누구였는가? 사업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였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를 섬길 때, 남편을 섬길 때, 자녀를 섬길 때 뭘 기준으로 하여 나는 섬겼는가? 여러분은 부모님을 섬길 때 뭘 기준으로 하여 섬겼는가? 우리는 두 권위 중에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며 어떤 권위에 복종하며 어떤 권위를 서빙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왜 바로가 집을 주지 않았을까? 왜 바로가 박해를 가했을까? 채찍을 했을까? 압제를 했을까? 착취를 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2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기름원들이 바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나오는 찰나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식장들이 하는 말이죠. 무슨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됐다. 바로의 그런 의도는 뭘까요? 바로는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요? 동족끼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킴으로 바로가 왜 집을 주지 않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세 가지였죠. 바로가 집을 주지 않고 착취하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교회 안에 이간질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바로는 이것을 통해 뭘 얻고 싶었던 걸까요? 이러한 바로의 의도한 결과는 뭘까요? 21절 여러분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미운 것이 되게 하고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냄새를 악취가 풍기게 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악취가 됐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됐다.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바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약의 성도들 안에 그 안에 뭐가 특이하냐면 너 때문이야. 원망이라는 것을 키워넣어놨습니다. 그것이 결과물이었어. 그러면 뭐하는지 출애굽은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서로 싸우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봐보십시오. 22절만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들어있어요. 왜? 모세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이 견디다 못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으신 분, 한 번도 나는 남편을 원망해본 적이 없다. 마음속으로도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 여인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송욱기 사모님은 서호 목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을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돌아보셨다 했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4장 30절 봐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4장 31장.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신뢰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5장에 와서 순식간에 경배와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원망과 저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가운데 원망과 불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도 답답하지요.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오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주하며 원망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은 이런 찬양 안 말할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지금 그 순간만큼은 모세와 아론에겐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까? 원망이 여러분 가정 다 사랑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왜 이런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머니를 주셨습니까? 문재인 같은 아버지를 좀 주시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런 망나니를 아들로 주셨고 이런 사람을 내 딸로 주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게 하셨습니까? 원망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백성들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최소한 자기들과 같은 천국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력감이 생겨나고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현실이 너무 빡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겨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오지 않습니다. 더럽니다. 술 한잔 먹으면 끝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옆에 사람입니다. 같이 손잡고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 원망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브 시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정에 있다. 원망이 싹트면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됩니다. 마음에. 이번에 조민기 씨가 배우죠. 자살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에 피해자들이 폭로를 하면서 그 정신적인 충격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가 유서 6장을 남기고는 자살을 했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 그분을 옹호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미투 운동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육체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이분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멘붕이 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일상적인 조민기가 아니었답니다. 결국은 53이라는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이면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커지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의 고통이 커지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현실밖에 안 남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고통이 커지면 우리 육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다치면 당연히 육체가 영향을 받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도 다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 육체의 고통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조민기 씨처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멈추어서 버린 것입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너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행복했을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안 됩니다. 제가 수백 번을 아멘을 해도 안 됩니다. 시편 기자도 얼마나 상심을 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낙담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낭송했던 요나서 1장에서 4장의 요나, 자기가 기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육신의 친형제들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온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주님도 원망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며 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집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나중에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그러고 나서 12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14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일을 뭐라고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을 때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아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자살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봐보십시오. 원망할 만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억울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망하셨나요? 자기가 그렇게 일생을 들여 약자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럴 때 이 배신감과 외로움에 원망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는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난의 잔을 거두어주지 않을 때 원망했나요? 십자가를 졌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그러면 믿겠다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을 때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내 현실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삶을 나눴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고난의 잔이 거두지 않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조롱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을 때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고통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일지 않습니다. 인내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참음이 일어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 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